지내고 싶진 않은데 네 갈까 말까 너무 궁금해. Oh. 나는 어떻게 또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네 순간만 해도 기분이 좋아. Oh. 어디까지 내게 알려줄 수 있니? 나는 지금 너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 해놓는지 몰라. 어디든 너와 함께 가고 싶어.